차 흔들리는 날에도 보석처럼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그런 날 올 거야. 딱히 기댈 곳도 말할 곳도 없는 이 밤 오 스스로 위로하네. 그렇게